세상에 그와도 제비 안 되지. 원한이 따로 있나? 우리가 원한이지. 한창의 해피한 원한이지.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. 그대는 내 운명, 당신도 내 운명.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. 그대는 꽃 중의 꽃, 당신은 골라비.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.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